story about a girl. Oh yeah. Yeah. 듣고 있어? 원하는 것도 많지넌 그래도 난 기꺼이 또 얇아진 지갑 덜어내서 물을 건네지 평소 인기가 좀 많은 게 걸리긴 하지만 나 확실하다 믿어 넌 내 여자가 맞아 길게 늘어선다 녀석들은 뒤로 보내버려 이성이 정지돼 엄마 말씀도 안 들려 복숭아 같은 네 얼굴에 빠져만 가네 사랑의 주문에 걸려들었네 정신을 못 차리겠어 네 옆에서 숨쉬기조차 너무 버거운 걸 Oh baby why 나도 날 잘 모르겠어 네가 던진 눈빛만으로 Oh 난 라라라 너의 마음속에 푹 떠 라라라 갑작스런 반짝이 난 호적 okay. 숨길 수 없어 실력되는 이 뿌리도 라라라 너의 마음 속에 푹 떠 Welcome to the fish tank 너도 걸려들었어 여기 나는 후배 저기 나는 선배 일로 가면 그냥 아는 오빠들의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걔넨 아무것도 아닌데 신겼어 왜 쉴 틈 없이 울린 너의 전화기 난 장수리만 봐 항상 그렇지 이제 그만 고개 들어 내 얼굴 좀 봐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얼굴을 봐 Oh baby I 정신을 못 차리겠어 네 옆에서 숨쉬기조차 너무 버거운 걸 미소 둘이 함께라서